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장산혁명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장산혁명 사적지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이시던 시기 와산동 령성 사이 도로 확장공사장에 새기신 불멸의 사적과 몸소 장산에 오르시어 나무를 심으시고 당시 평양 남산고급중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해 주신 혁명 사적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사적지가 꾸려진 때로부터 지난 40년간 710여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